조선중앙 덩신사는 제명을 다산 자들의 단말마족 발악,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지난 11일 오바마 폐가 또다시 우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무성의 2차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개인 7명과 기관 2개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입국 및 미국인들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가소로운 내용들로 일관된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제재 발표 노름은 현 조미 관계 상황을 볼때 순수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서 제명을 다산 자들의 단말마족인 모지름에 불과하다고 론핑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를 핵 보유예로 떠민 부시 행정부의 전철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대조선 족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상 최대의 핵 위협 공갈과 초강도 제재 압박 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굴복할 것이며 때가 되면 북조선 붕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개꿈을 꾸었으나 결과는 전부 미국의 상상을 뒤집는 엄청난 것이고 파국적인 것들이었다고 하면서 론핑은 벨이 뒤집힌 오바마 것들이 밖에 나가 뺨 맞고 구두로에 누워 이불 차는 격으로 해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인권 소동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인 미국은 원래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 정화인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어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